누가 좀 말려줘 아닐 거라고 누가 좀 말해줘 잘못 봤다고 그만 좀 해 혼잣말로 날 다 그쳐봐도 소용없어 날리는 먼지처럼 눈에 네가 박혔어 비벼봐도 틈처럼만 떨어져 불안한 사람처럼 자꾸만 조조해서 말 걸어 보기가 겁이 나 사랑해도 될까요 my lady yeah. 기다렸어요